잠든 호수에 물결이 일렁이죠. 어느 날 찾아온 던진 그 마음에 거세게 요동쳤죠. 애써 다 지워보려 했어. 또 내 덧붙인 기억 속 그 소녀. 어느 늦은 밤 긴 꿈을 꾸는 나 뛰어내려 직숙함을 벗어나.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미 정해진 결말 같아. 등을 지고 달려봐도 쫓아와.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아. 꿈만 같던 그때 너무 어렸죠. 계속 헤매고 있어. 왔던기는 것만 같아. 흠뻑 젖은 신발이 무거워. 내 맘처럼 되지 않아. 뭘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미 정해진 결말 같아. 헛된 꿈을 꾼 거라고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아. 꿈만 같던 그때 너무 어려워. 꽃은 이쁠까요? 피워내면 아픔이 사라질까요?